지는 나 곁에 그 사이로 거리를 걸어봐요. 지금은 느낄 수 있어요.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이 너무도 그리워요. 이제야 느낄 수 있어요. 얼마나 행복했는지. 사랑해요 떠나버린 그대를. 사랑해요 회색빛 하늘 아래. 사랑해요 그대 모습 그 Mm-hmm.